함께 독하게 연줄만 봤는데 저기 저 빨간 선을 긋고 여기까지 닿게 하는 거야. 어쩌면 난 저 선 너머에 네가 궁금했는지도 몰라. 내 마음대로 참 안 되는 건 네 맘을 내 맘대로 Debbie.